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 계층으로 구성된 평화원정단이 19일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반미 평화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원정단은 핵전쟁 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사드배치 중단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끝나자 원정단은 영국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이 나라 반전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전행을 단죄했습니다.